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등불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불기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타오르라 우둥뿌라. 산바람이 휘파람을 부는 시촌에 타오른다 우둥뿔 군슬장이 불. 장군님 지켜주신 심장의 불길 온 나라의 려원이 불이 되었다. 바지 잡히 불는 청춘의 열정 불안저급 돌치는 길에 우리의 젊은 치솟는 불길 폭포도 두렵지 않다. 도세차게 소는 온지와 함께 타오른다 우둥불 건설장의 불 장군님 지켜주신 이훈의 불길 이 땅 위에 또다시 변을 부른다. 아지자 피 불는 청춘의 일정 금강저급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